두 분 반갑습니다. 제가 새롭게 모신 진행자는요, 바로 영태형 수원 시장님이십니다. 자, 마이크 넘기고 좀 내려갈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시 수원 포럼의 MC로 데뷔한 영태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예. 지사님, 사실은 생년월일 보니까 저보다 5살이 어리더라고요. 근데 지사님이세요. 오늘 말씀 중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정치인, 다 회피하고 싶은 문제를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것. 또, 보통 상식이지만 우리가 좀, 다루기 꺼려 하는 것들을 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과대로 항상 반듯하게 올려놓고 싶어 하시는 거 그런 걸 늘 오늘 강의 속에서 느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토크를 하고 여러분과 양방향, 쌍방향 통화를 하는 거니까 소통을 하는 내내 여러분께서 즉각 반응을 여기다 보여주셔야 돼요. 엄지 좀 아시죠? 예. 저는 TV를 잘 못 봤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텔? 마이리틀 텔레비전? 예, 그 방식이고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여러 가지 표현이 다 겉으로 드러나고 그 중에 질문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부산님께 드리는 그런 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이텔이 여러분께서 직접 방송국에서 해보시거나 TV를 보고 하신 적은 없겠지만 오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한번 수원이 정보 소통 또 IT 디지털 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어떻게 이거 해보셨어요? 아침에 지원주에 월요일 이걸로 기다리고 싶어요. 쌍방에 소통하는 방식으로 네. 예. 지원주에 들어와서 네, 주에 월요일 실전도 자막하게 주제를 굉장히 처음 해보니까 이형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막 들어와요. 아, 예,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 이상하게 직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너도 직원도 했대 그 도지사님이 자료방송들이 그리고 막 면박을 주고 막 이러고 나는 사람들하고 머쓱해지고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정말. 그 도현이 지금 그 익명 게시판이랑 원래 때는 전 직원들이 이걸로 이렇게 원래 기회를 해요. 오늘 일이 많아요. 예, 사실은 지사님이 이런 방식을 어떻게 그 익숙하게 적응할까 싶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계시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질문 벌써 나오네. 그 우유빛깔 아니죠? 솔직히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딱 보니까 5살 차이에요 그랬더니 예. 어머 영시장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동안이시네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서울신 걸 못 봤어요. 상당히 훌륭한 관객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관중이 약간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저는 수십 년 동안 봐온 사람들이라 네. 팬은 아니라고 했지만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나가면, 지사님 그냥 일어날지도 몰라요. 도지사님이 제일 잘생기셨어요. 이야, 게스트 오십시오. 어느 분이세요? 그거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우리 지사님. 아까 그 질문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사님 그 도정에서 이것만큼은 꼭 다른 데서 그 배치마킹해서 배워갔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자랑할 만한 도정 정책이다. 그런 거 있으시죠? 근데 사실 영태형 시장님 앞에서는 저는 자꾸 움츠러들어서 영태형 시장님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뭐 자랑을 하겠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저잡기 그래서 저는 시장님 앞에서 자랑을 못할 것 같아요. 따지가 많은데 사실 다 짜고 치고 간 겁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사님하고 한번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몇 분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2, 3년 전에. 근데 그때마다 지사님은 늘 뭐를 부러워하시냐면 우리처럼 인구가 한 130만 되는 도시를 갖고 있으니까 소비처가 되고 농업으로서는 우리 소비처가 있는 것을 어쨌든 손을 잡고 싶어서 저한테 잘 보려고 꽤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줄 아세요? 농민이 생산한 것을 판로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수원 같은 큰 도시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분들 갖고서 지금까지 해주시는 많은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수원 시민에게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한테 어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는 걸 전제라고. 수원 시민 여러분, 충청남도에서는 오감이라는 브랜드로 아식 9가지의 역채소류와 청풍용을 분류하는 쌀과 통화원이라는 하물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카고에 가셔서 제가 최근에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GS까지 해서 4개 리테일샵 모든 데에다가 충청남도 오감 브랜드 입점을 다 마무리 짓고 그 중에서 올 초부터 충청남도 오감 브랜드를 팔고 있습니다. 깻잎, 버섯, 고추, 고구마, 감자. 예. 브랜드 뭐라고 해요? 오감이에요, 오감이에요. 오감을 만족하는 브랜드입니다. 예. 지금부터 여기 올라온 질문 중에 그 좀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통일에 대한 지사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다고 한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좀 무겁겠지만 한번 네. 그것도 피할 수 없이 그나저나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구한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분단된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유구한 50년 역사로 보면 정말 순간의 역사입니다. 다시 통일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지난 동서냉전의 이 이념적 대결 구도 그리고 잠시 총성이 모여있는 휴전 상태는 빨리 평화 체제로 이행을 해야 되고 또한 교류와 번영을 이끌고 그래서 우리는 반도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대립국가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평화통일, 또 꼭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되겠지만 우리 시절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의 명령이에요. 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시민들과 주권자들이 합의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실현시키자. 이게 5천만 국민들이 지금 합의한 약속이죠. 예. 지금부터는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랜덤하게 뽑기 위해서 네. 여기에 버튼이 옆에 있거든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네. 그 중에 어떤 거든지 딱 누르시면 네.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이 여기 뜨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번 그 지사님께서 몇 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미들 한번 눌러보세요. 뭐 초사람 기죽인 분다니까 최첨단은 막 이런 걸 갖다 놓고 지금 충남도에서도 기죽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죽 죽어 가셔도 괜찮아요. 한번 눌러볼까요? 예. 오, 아, 3번. 예, 3번이 떴네요. 안희정의 인간적 장점을 한 가지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남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자신있고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간적인 장점, 또 자신있고 잘하는 것. 예, 이렇게 두 가지네요. 예, 최근에 제가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도울 김용호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한 2시간 하고 나서 저는 도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이 난 이해가 안 가요. 뭐라고 붙여줬냐면 자네가 진지빤스라매 이렇게 제가 볼 땐 도울 선생님이 진지빤스지 제가 진지빤스겠어요? 근데 김용호 선생님이 저한테 진지빤스라는 별명을 지켜주셨는데 늘 진지하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지하시다고? 네. 아까 강의할 때 보니까 정말 진지하셨죠? 네. 네. 네. 너무 진지해서. 대부분 이제 제 아내가 한번 어디 토크실에 가서 저의 뒷담화를 했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제가 큰 며느리라서 이제 추석설날 때 가서 젊은 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그날 저녁에 젊은 들고 앉아가지고 동화기 어떻고 막 그녀 대사가 어떻고 이렇게 떠는데 그러면 자기가 여유 확 받아가지고 어? 하루 종일 전도 친구 사람한테 뭐 동학이 어떻고 역사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을 당신이 난 그런 나를 좋아했던 거 아니야? 나 그래서 당신이 좋아해줬던 그 모습을 난 톡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언제부턴가 그런 나를 싫어해?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가 그래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좋아해주고 학생운동할 때 그런 거 잘 멋있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거 멋있다고 날 좋아해줬는데 나는 그래서 그 멋있다고 좋아해준 쪽으로 계속 쭉 매진을 했는데 제 아내는 집도 안 돌아보고 애도 애 아빠는 또 엉망이라고 하면서 저는 막 뭐라고 하고 미워하더라고. 그래서 마누라 앞에서 역사 얘기 안 해요. 그 자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예. 진지한 거. 너무 진지한 거. 졌다. 그, 저, 지사님 지금 여기에 뜨는 것 중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서 그런지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개헌한다면 어떤 개헌이 돼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뭐 중간에 탄핵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거 여기서 얘기하기 좀 거북하니까. 예. 개헌. 예,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면 유일한 하나의 필요입니다. 무지령이 백성이라고 축소되었던 우리 평범한 우리 주권자들이 좀 더 주인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것만이 유일한 개헌의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전 세계에 존재하는 헌법은 대의제라는 것을, 즉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라 일을 대신 맡깁니다. 그러한 형태로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해놨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 일 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 나라와 국가는 내 건데 주권자 건데 그 나라 일 보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돼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운 입고. 그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주권자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는데 헌법 논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왜냐면 자식도 너무 농사가 잘 내버리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라의 권력도 너무 커져버리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청와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태현 시장 방문은 언제든지 바로 찰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좀 더 내가 발로 찰 수 있는, 그러나 발로 찬 것에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갖자. 이것이 헌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죠. 이제 그런 체제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든지 권력구조의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 물론 이것도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것에만 집중되면 또 이 헌법은 내 것이 아닌 높으신 분들 것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헌법 개정의 논의는 늘 모든 나라에서 헌법 개정의 논의는 백성이 주인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헌법 개정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개헌 운동을 계속 해왔고,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흡사한데, 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네. 국가와 지방, 지자체를 같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28일 날 500인 원탁 토론을 지방분권형 개헌을 갖고 500인 원탁 토론을 합니다. 막간을 통해서 또 홍보까지 했습니다. 근데 개헌 문제 관련돼서 한 가지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프랑스가 30년 동안의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프랑스 헌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헌법은 뭐라고 나오냐면 프랑스 국가는 일체의 이념을 갖지 않는다. 프랑스 국가는 일체의 종교를 국교로 지탱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분권 국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념과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념이라는 큰 이념을 가지고서 국가가 이념을 가져버리면 그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리고 그건 민주주의에 반하죠. 그래서 그 프랑스 헌법 개정이 논의해서 그들이 선을 했던 그 사회적 합의가 정말로 부러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권자 여러분 주권자의 나라 만듭시다. 신인의 나라를 만듭시다. 이것이 개헌연대의 네. 지금 아까 한 번을 눌렀었잖아요. 네. 또 어떤 네. 분도 눌러보시죠. 네. 아까 3번을 누르셨고. 네. 5번. 아, 5번이요? 5번 누구셨어요? 아, 5번이요? 예, 다음을 같아서 같이 올라와서 같이 누를까요? 이러고 오셨는데 약간 진행상 제가 그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 말씀은 잘 듣네. 아,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지면서 자신의 꿈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도지사님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바쁘신 도정활동 중에도 잊지 않고 늘 품고 있는 꿈. 꿈이 있으신지. 예, 꿈 얘기를 하네요. 제가 계속 그냥 진지 버전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 진지 버전으로 제 그냥 진지한 태도로 얘기하면 제 마음에 좀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화가 나는 일도 많고 뭔가 이렇게 누가 미워질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마음에 평화로 드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 거예요. 시의회 나가서 의원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도령들이 시장들이 막 당하고 그러시죠. 저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요. 저는 꼭 의원님들이 도지사를 꼭 불러서 질의응답 하세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서로간에 친해져서 이제 안 그러시는데 초반에는 어떻게 닦아세우고 있었지요.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말하면 정당이 30대 10이거든요. 30분이 이제 새누리당, 10분이 이제 민주당인데 정당 때문에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지역의 현안을 봤을 때 도지사를 좀 남아오고 싶었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도정질을 할 때 내가 좀 화가 안 나고 그분들이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막 마주치면요. 전광석화처럼 분노가 지는데 막 이렇게 그러지 않고 저 좀 싫은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좀 편하게 듣고 아 그러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대화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상대방도 이제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거나 비난해야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남의 험담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면전에다 대고 막 험담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난과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격앙돼 있으니까 그분도 굉장히 단어를 막 집어 던지게 돼요. 막 아무 단어를 집어가지고 당황하니까. 근데 그 단어가 와가지고 툭툭 붙이면은 내 마음도 막 이렇게 막 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피하면서 그분과 좀 대화를 내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제가 굉장히 너무 한심스러워 보여서 그걸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질문이 뭐였는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요 마음의 평화를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제 평정심을 예, 평정심을 유지하는 예. 네. 사실은 늘 욕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네. 박 시장님하고 똑같게 생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좀 모욕으로 좀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박 시장님하고? 서울 박원태 시장님하고 누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 근데 아닙니다? 네, 네. 아... 맞아요. 나도 그럴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뭐 미남 미녀도요 나이 먹으면 똑같아져요. 중력을 못 얘기해요. 네. 그 혈액형은 또 뭐예요? 혈액형을 묻는 분도 A형. A형? 네. 아, A형 같은 A형 손들어 보세요. 예. 자, AM 나 남아요, 오늘. 네, AM 오늘서. 예. 파티라 들어갑시다. 좋습니다. AM끼리 붙으면 또 서로 소심해서 싸우고, 서운해하고. 사실 저도 AM. 만들어보다가. 사실 지사님의 이력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사님이 남대전 고등학교를 입학하셨죠? 네, 대전에 있습니다. 예, 그때 80년도에 결국 그 일로 결국 학교를 나오시게 되죠? 네. 그리고 81년에 성남고등학교를 갔다가 또 자퇴를 하죠? 네, 3개월 만에 자퇴했어요. 네. 지금 고등학교 몇 번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대입 검정 고시를 네. 치르시죠? 저 그래서 바빠요. 왜냐면 동문회를 세 군데 나가요. 대한민국 검정고시 동문회 지금 공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남대고등학교 동문회 나가야 돼요. 남대고등학교 동문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학은 몇 년도 입학하셨어요? 제 나이에 입학했어요. 그러면 82년도, 83년도? 네, 83년도 입학했어요. 83년도에 대학을 고려대 입학하셨어요? 예, 예. 근데 졸업은 몇 년도 하셨어요? 졸업은 95년에 했어요. 지금 이렇게 파란만장한 한 명을 갖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알겠어요, 그걸. 세월이 그만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이게 충청도 고대네요. 충청도로 절대로 집답을 안 합니다. 그걸 그거 안 돼요. 그냥 세월이 그만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충청도의 허심탄법이에요. 툭 던져놔요. 툭 던지는데 이 툭 던지는 화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게 내 손 떴다 이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충청도 사람들 내 손 떠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확 주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독립운동 시절에 폭탄 들고서 제일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출신들이 많이 와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지금. 아니 뭐 굳이 그런 뭐 지역 발언은 아니었고 일단 지역적 약간의 제가 좀 제 말 어법이 좀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거 박수 치기가 생각하고 싶다. 별로 재미있다는 말 듣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 하셨어요? 그렇게 잘했던 편 아닌데 그래서 못했던 편 아니에요. 이 축소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여기에 계속 올라오는 게 대통령에 출마하실 거냐 또 그 언제급 선언하실 거냐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도 있고 그런데 네, 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저는 어떤 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전은 할 겁니다. 예, 네, 도전을 할 거고 근데 이 근데 뭐 도전하면 되지만 내가 뭘 증거를 또 하려나 모르겠네. 나와주셔야 합니다. 대통령 게스트 세 분 네. 그런 얘기를 예, 네. 도전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경쟁선대가 누굴까요? 까지 있네. 아, 도전하시는 모습 응원할게요. 예. 아니라지 않게. 안희정을 갖고 스타밍 질렀네? 한번 튀어보세요. 안. 아니라지 않게. 희. 희망의 나라를 세우려고. 정. 정리에 힘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그 짧은 시간에 머리 좋으시네. 그래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가 들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취임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주문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따뜻하시라. 여성 대통령을 선택했던 그 국민들의 마음은 따뜻함을 원하는 것이다. 남자들 그냥 이명박 대통령 해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랑 그 있던 그 봉화마을까지 흙을 뒤집을 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좀 따뜻하게 수용하고 대화의 여성성애를 좀 발휘해달라는 기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따뜻하게 대화를 좀 더 해주는 그런 진리적인 걸 바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화를 거의 안 하셨지요. 몇 해 전인가 2년 전인가 하면 추측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다가 장관들이랑 이렇게 대면 보고를 안 받는다고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자주 그렇게 굳이 만나야 되는 우리가 만나는 게 필요한가요? 뭐 이런 쪽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장관이면 대통령 스텝인데 스텝이랑 안 만나면 누가 만나겠다는 게 그때도 나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었는데 더 크게는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대화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진실하게.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거 무슨 게 큰 난리라고 세월호 그 유아한테 그 붙들고 울고서 무대를 좀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그 광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 유혹을 그렇게 오랫동안 놔둔 게 맞습니까? 아, 난 모르겠어.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어. 그게 무슨 그렇게 크게 그 무슨 흥박이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풀어야 될 과제들일 뿐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못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사태가 예, 벌어진 것 아니냐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장관과 기자들, 비서들 안 만나는 시간에 누굴 만났다고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뭐, 하여튼 그 여러분들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꿈들이 우리 안희정 지사 기자들 마음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시간이 제가 콜롬 얘기를 5시 55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6시 10분이 됐어요. 아까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플로어에서 이 엄지적 갖고 못하겠다 이거 답답해서 질문을 직접 들어야겠다는 분 한 두어 분 질문을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또 남성만 말고 여성 한번 들어볼 여성 없어요? 아까 여성 팬들이 많았는데 저 위에 있군요. 예, 여성 한번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손님들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마이크를 저 2층에도 있으니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우선 앞에 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 예, 우리 충청남들은 여성 도정 환해로 정하고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향해서 1년 동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신 염태영 시장님은 역시 멋진 분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아니, 정치인 안희정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금이 정치인이니 토크쇼 제목도 21세기 대한민국 혁신과제이다 보니 너무 소박한 마음이 없이 정책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줄 서고 당의 줄 서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수석과 최순실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개헌이라는 덮개를 갖고 덮어버리면서 이렇게 지나오다가 바로 어저께 사건이 터졌습니다. 혹시 안희정 지사님 주변에는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인해 장막은 혹시 없는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뜸들이는 정치, 일종의 제가 뜸정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입은 정치인들이 지금 나서서 모두 대권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땐 물들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들을 이끌 차기 대통령이라면 당당하게 출마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 가수도 있고 국민 MC도 있고 국민 타자도 있습니다. 3주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가 그립다 해서 제가 봉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는 그분이 99%의 국민들의 대통령인 줄을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제가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님은 제 고등학교 후배님이십니다. 후배님이지만 제가 스스로 고개를 숙여봤습니다. 정말 국민들, 소외된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의 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에 후배이지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예. 만약 안지사가, 안지사님이 정말 대통령이 출마하신다면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본 출마 기자회견단이라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 일단 뭐 입학 요즘 입학 공고가 나야 입학 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학 공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봤자 다 아직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서 입학 공고 나면 이제 입학 원서 쓰면서 얘기를 해야죠. 시점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직 입학 시즌이 시작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입학 시즌이 시작되어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순서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뭐 국민의 대통령이 되달라. 예, 좋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 제 직업비와 직업적인 책임무를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게 그건 좋은 당부 말씀으로 제가 꼭 명심하겠다는 말씀을리고 니네 장막이라는데 이제 옛날처럼 사실은 누가 귀를 가리고 신문을 뭐 오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못 보게 하고 뭐 좋은 소식만 전달하고 제가 볼 땐 사실은 그것은 누가 가리겠다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그쪽에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해장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실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아까 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으면 모든 바람이 다 옵니다. 그럼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무뎌져 있으면 아무리 센 바람을 터쳐도 못 느낍니다. 자기가 애써 안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인격과 좋은 품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직업에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 정치가 워낙 자꾸 누구를 헐뜯고 비난하고 막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연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현장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가 자꾸 이제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다 보면 그것은 나쁜 놈들이 되고 불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신경을 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고 제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인해장막은 주변의 측근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떤 부분이 그만큼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걸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365도 어느 편이든 오로지 국민들이 하는 얘기에 제 마음이 경직되지 않도록 딱딱하게 분노나 고집으로 딱딱하게 묻히지 않도록 운동선수지만 늘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좀 전에 떴던 그 글이 생각이 나네. 몸매 비결은요? 아, 몸무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나름 심각해.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운동합니다. 근데 이제 집안이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닙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살이 안 찌셔요. 그래서 그냥 주신, 그냥 신체 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는 종로 국민이 되시나요? 그 종로군 이사 갈 계획 있어요? 아니요. 후년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마 예정대로 나면 내 후년에 제가 그렇죠. 후년에 해야 되는 거. 뭘 믿고 일이 잘 생기신 거죠? 참 심하다. 예. 우리 시장님 몸매. 우리 여성 아까 마이크 받았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그냥 토크 콘서트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질문 드려도 되죠? 예, 뭐 살짝 뒤로 이렇게 기대셔도 돼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이고 직장인인데요. 오늘 안희정 도지사님 뵙고 싶어서 반찬을 내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남의 분들 앞에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궁금한 걸 좀 써봤거든요. 질문 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 100권 잠룡이시니까, 예,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가까이를 보내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저급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이 쌓여있고 무력감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그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요새 정국을 보면.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그 현재 정국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혁명과도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꽃 잔명으로서 어떤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런 전국을 풀 수 있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잠룡. 염태영 시장님이 답변을 아, 창문적으로 잠룡이란 단어 안 좀 우리 다른 단어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뜻 들으면 잡룡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잠룡, 그냥 도전자, 이렇게 그냥, 네, 도전자라고 그냥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재 오늘까지 겪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많은 부분들은 최근에 최순실건에 대해서는 심각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런 대통령 밑에 내가 국민이었다는 거야? 라는 모욕감.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거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셔서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헌법개정으로 이런 대통령이 문제가 왜 생기냐. 이 대통령제를 그래서 좀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청와대 터가 세가지고 거기 대통령으로 들어가면 다들 그 운전치 못하게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 터가 정말 세서 그런 걸까? 참고로 충청남도 관사 터는 더 셉니다. 청와대는 인왕산이지만 충청남도 도지사 관사는 용봉산입니다. 용용자, 봉봉자를 쓰는 용봉산으로 주말 산악인들에게는 매우 사랑을 받는 산입니다. 340m 해발, 그리고 2시간 반이면 코스를 내려와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덕사문천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산행 코스입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 터가 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청와대에다가 모두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생기는 모든 일을 다 청와대에다가 책임을 미루니 그 누가 대통령한테 그걸 다 책임져요. 꼬치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터가 센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 문화와 사회 제도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옛날에 치면 우리 집안은 맏며느리나 맏아들한테 다 책임을 미루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맏아들이라고 어떻게 친정할아버지까지 혼자 그 많은 묘들을 다 별주대 되면 혼자 깎으란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 종토라도 물려줬으니까 맏아들이랑 종편이 한다지만 아 지금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깎아야죠. 안 그래요? 네. 벌초대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깎으면 이거 쉬운 걸 그걸 꼭 네가 종소리니까 네가 종답이라고 뭐 바다마지기라도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깎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집안 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종손과 마지를 정해놓고 그게 대통령인 겁니다. 거기다 책임을 다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절대로 임기 말에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욕을 다 먹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또 이것을 특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또 이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제 손 좀 봐라. 너 나한테 안 물어봐서 나한테 결제 맡아. 아, 그럼 이 사람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그 문화체육부도 뭐 국장이 과장이지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개입을 해놓으면 그럼 모든 체육부 제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헌법개정의 필요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헌법 내에서도 이 대통령 일극 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대통령 탓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운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볼 때도 단어 몇 개는 조금 들을 때 기분 나쁜 단어를 썼어요. 그 기분이 나쁘겠죠. 청와대는. 그런다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총에서 뽑은 원내대표를 갖다가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쫓아낸 사람은 누굽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잖아요. 국회와 의회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그 의원들이지 청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든 간에 은혜의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진도 VTS의 그 행동이 책임져야죠. 청와대가 무슨 장관이 책임지고 청와대가 무슨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책임을 안 졌을까요? 너는 토달지 말고 시키는 일을 하라고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 자들이 신경 안 되는 거죠. 토달지 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우리 정치 사회 문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밀고 하다 보면 청와대밖에 책임질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몇 명이 근무하는데 대한민국 5천만 일을 다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분권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정치 문화 자체도 청와대 터가 세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 개선 사항도 있지만, 제도적 개선 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헌법 내에서 정당의 지도자와 의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한과 권능을 좀 더 다할 수 있도록 높여줘야 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앉혀놓고 나서 정무수석이 집권여당 관리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의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이랬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이제 과몰간에 집어넣고 폐지하라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데 대해서 저는 당론으로 시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아무리 평당한 일이도 대통령이 국가법 없애자고 했으면 열린우리당은 없애야지. 이것은 콩가루 집안이야, 저 집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지도자들은 대통령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의회의 정당의 지도자는 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감히 청와대 말을 듣지 않도록 이러면서 성공했다고 달려드는 것도 부태고, 좀 가서 손 좀 봐준다고 하니까 얼른 그 사람, 자기 동료와 동지들을 자기들이 뽑아놓은 대표를 쫓아내는 그 정치문화도 밝은 겁니다. 자, 이 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헌법이나 제도적인 큰 제도적 정치의 변동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수용할 새로운 시민들과 함께 시대혁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당의 지도자들만 이 시대를 수용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변화와 큰 혁신의 첫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아까 진지함이 장점이라고 그랬죠? 네. 예, 장점 끝났습니다. 사실은 여기 재미난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6시 반이 되니까 게스트들이 또 퇴장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보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부터 30분이 넘어서 그 저희 경기도 바로기사비협회 이회장님이나 또 우리 노인회 최회장님 이런 분들 손을 드셨는데 질문을 못 답변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마 이 자리는 기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기자분들도 요즘 현안이 많아서 저한테 질문할 게 많다고 했는데 아마 다들 그 시간 관계상 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뭐 공공시설 대관에 대해서 그 의견 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 비서실로 가시면서 잠깐 들려주셔서 어디가 특별히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염 시장님 사회 잘 봅니다. 훈남 이렇게 쓰신 분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런 말 아주 좋아해요. 사실은 예. 오늘 이 자리에 안희정 지사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만 지사님께 대해서 불과 1시간 반 만나면서 얼마나 더 한꺼번에 많이 알겠어요. 그래도 일부라도 알고 또 직접 소통하니까 좋죠? 네. 예. 오늘 지사님 수업 보러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역시 늘 제가 예전에 참여정부 때 염태영 시장님을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었는데 그 왠지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정말 편하게 의지를 하곤 합니다. 그 우리 염태영 시장님 수원 시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시장님께서 지금 화성의 역사 유적과 수원 원도심과 구도심의 발전 전략과 차 없는 거리를 통한 새로운 수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상은 이 구상이나 변화의 요구가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좀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님의 꿈꾸는 수원의 미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고 눈 감고 따라가 주셔도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맡길 땐 그냥 눈 감고 따라가는 게 제일입니다. 예. 네. 왜냐면 자꾸 의심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원 시장님이 환경과 생태, 그리고 역사, 문화, 유산에 기반한 수원에 대한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저는 수원 시민 여러분들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저는 세계에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그 첫 역사적 사례를 만드는 도시를 수원 시장님 함께 만드시는 길 것이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지사님을 모시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 바쁜 도전 가운데 시간을 내서 수원까지 와주시고 또 두 시간여 우리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해주셨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아까 댓글이 나온 거라 소개하면서 마치면 정조대왕께서 그 대왕에 오르시고 첫 일성으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슴에 맺혔던 그 깊은 곳에서 나온 얘기를 쏟아냈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로 인해서 그의 정체성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다 정해진 겁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는 노무현의 아들이다 하는 생각이 왜 오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노무현을 극복해야 될 책임과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원에 와서 정조대왕의 그 많은 그리고 그 정말 국민을 사랑했던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신 안희정 지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1일 MC로 수고해 주신